넌 참 기가 막혀 숨마저 턱 막힐 만큼 넌 어딜 봐도 예뻐 작은 소녀처럼 매번 마치 오! 내 심장을 저격 뱅뱅 아무 예고 없이 내게 들어와 높은 없지 널 공개하다 세상에 강제 연행되는 게 아닐까 모르겠어 마치 연예인 된 듯 너가 예쁘다는 건 숨길 수가 없다라는 그런 말이 나와 너도 같아 후 빠진 것 같아 You know I love you babe 너는 what the nigga no doubt 다른 애다 No Yeah 너무나 가끔바나란 여자 Sure thing Oh 절로 나온 내 감탄 Oh yeah 어쩜 그렇게도 예뻐 말 걸기조 차가워 Yeah 섹시한 너의 엉덩이 봐와 자꾸 골반 라인 들어 약해 dry now 내게 man to man 이 너무 예쁘네 타이트하게 모든 옷을 입어 right now 푹 빠진 것 같아 You know I love you babe Yeah.